예,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미 계속 말씀을 나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 없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계속 우리가 나눈 대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지만 오늘 아침에는 조금 본문 말씀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없었던 사람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수군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영생을 주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뭐 하기 시작했대요? 수군거렸다.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하지 말라,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요셉의 아들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하늘에서 왔다고 그래? 우리가 그 부모를 알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불신앙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수군거렸다는 것은 이 믿음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이야기를 사람들끼리 중얼거리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을 때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고 자기의 이야기들을 드러내고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결국 그것이 도리어 더 믿음 없는 모습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적은 사람일 확률이 많아요. 교회도 어떤 교회가 어려워지냐? 수군거리는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차분하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오늘 믿음 없었던 사람들의 모습에 중요했던 이 수군거림이라는 것들, 내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맞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자꾸 사람들 앞에 수군거리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하는 사람들은 45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 이미 기록되었다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기록되었을 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들이 영생을 얻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사람과 말하는 걸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좋아하는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수군거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같고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저 수군거릴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로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수군되는 사람은 마지막 날 멸망당할 거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고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수군되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뭐 저도 우리 여기 하현옥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이 목회 미러키 침례교회에서의 목회를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해가면서 새로운 목사님 뽑고 할 말이 왜 없겠어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하고 얘기 잘안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도 여러분도 그렇죠. 뭐할 말이 왜 없겠어요? 근데 모여서 얘기하시면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결국에 다 수군거리는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모여서 정말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앞에 서고 믿음 안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영생을 누리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꾸 뭐 물어보지도 마세요. 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사람들 앞에 물어봐서 뭐 하겠어요? 내 이야기들을 또 아무리 해서 뭐 하겠어요? 내가 정리되지 않고 하는 이야기들은 그저 뭐에 불과한 거예요? 수군거림에 불과한 거예요. 넋두리에 불과하고 불평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말로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래요. 그들이 물론 속에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풀어냈다면 여러분 전혀 다른 결과를 얻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믿음 없기 때문에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문제만 만나면 불평합니다.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낙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 맞는 말,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저 내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듣기 싫으신 하나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불평, 원망, 그냥 중얼거림,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오늘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은혜를 통해 또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같은 때는 우리 교회가 더뭐 해야 될 때요? 말씀 읽어야 될 때고, 더 말씀 들어야 될 때고,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될 때. 자꾸 뭐 모이는 건 좋은데 모여서도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실패의 씨앗이 되어질 때가 많아요. 누가 그러더라, 뭐가 이렇더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던 자들, 우리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만나를 먹었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죽었던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영생을 소유하고 그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